안녕하세요. 구혜경입니다. 그동안 아하 정오에 만나요 신앙상담 프로그램이 신앙생활 7문 7답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남영균 목사님과 7문 7답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끝나면 주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예배드리네. 예배드리네. 예배드리네. 60대 초반의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40대 초반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한국에서의 사업도 정리하고 빠듯하게 생활하면서 교회의 문턱을 밟았습니다. 가족 모두 신앙생활은 처음이라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살던 집 인근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주일마다 교인들이 집 앞에 아무렇게나 주차하여 언쟁을 높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 와서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나가기 시작하고 이러저러한 한국에서의 경험들, 생각들 다 버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들고 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담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 교인들과의 모임 때에 술을 권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구역 모임을 마치고 은근히 술을 꺼내다가 술잔을 돌리기도 하고 몇몇이 낚시나 골프 모임을 하면서 또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예수 믿지 않을 때에도 술을 잘 하지는 않아서 술을 권해도 잘 받지는 않는데요. 그냥 당신들끼리 마시라고 하고 그냥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뭐라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도 더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신데 또 부인이 권사인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요. 제가 뭐라 말하기도 어렵고요.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요? 예. 한국 같으면 뭔가 조치가 있었을 텐데 이민 교회다 보니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한국 교회 같으면은 뭐 구역 예배, 뭐 남전도회나 이런 모임에서 네. 교인들끼리 네. 술을 마셨다. 네. 이건 뭐 큰일 날 일이죠. 예, 예, 뭐 저도 뭐 사실은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면서. 네.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임을 가질 때를 제가 봤거든요. 네. 예, 봤어요. 네. 그래서 뭐 남전도회가 어디 식당에 가서 뭐 식사한다고 해서 갔는데 지금 우리 교회 말고 예, 예. 예, 전에 목회하던 게 갔더니 네. 다들 뭐 한두 사람이 하니까 예. 그냥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가서 딱 예. 들어가려다가 예. 저보고 이제 저녁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갔다가 들어갔는데 뭐 벌써 식탁에 네. 술병들이 다 올라와 있고 네. 술잔들이 다 앞에 하나씩 있어서 네. 제가 들어가려고 하다 멈칫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 그냥 온 적이 있거든요. 아, 예. 그냥 몰래 그냥 그 자리를 한번 피해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어느 또 들에 피크닉을 하는데 갔는데 어떤 저쪽에 무리들이 한 무리가 있는데 네. 분명히 목사님 목사님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예, 예. 그래서 눈이 귀가 쫑긋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모르는 분인데 예. 네.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소주 병이 이렇게 예. 놓여져 있고 예. 뭐 한잔 하시오 막 이런 소리도 막 들리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이고. 좀 황당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정말 한국하고 이민교회하고 조금 다른 것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예. 때로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 뭐 한국에서는 신앙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술을 마신다고 하면 이제 바로 그 신앙이 도대체 저 사람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 네? 예. 이렇게 이제 의심받게 되고 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세례 문답 받을 때 네. 술 담배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되고 또 세례교인이 되고 직분자가 된다고 하면은 네. 술 담배 문제는 다 해결해야지만이 교회 정식 멤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죠. 예. 이제 만약에 뭐 집사 이상의 어떤 직분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 술을 즐기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예. 당연히 교회 직분자 위치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키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의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예. 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예. 예, 관대하고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그 우리 무지개 중창단 네. 거기에 이제 갔는데 네. 교회에서 모이잖아요. 예, 예. 그 뒤 현관 쪽에 물론 평일날 낮이지만 네. 그분들이 교인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예. 교회 계단에 앉아서 담배를 쭉쭉 피고 있는 그 네. 여성분들을 보고 예. 아 키위들이요? 예. 네. 여 키위들이요. 네, 네. 저분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인가 아닌가 지나가다가 그냥 앉아 있는 사람. 또 저도 예. 한 10년 전에 오클랜드에서 목회할 때 네. 키위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앵그리칸 처치였는데 네. 그 교회 성도들은 예배 끝나고 예배당 나오면서 네. 이제 주머니에서 담배 하나씩 꺼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피우면서 네. 예배당 계단을 나오는 걸 보면서 네. 키위들이 좀 많이 다르구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네. 또 가톨릭에서는 네. 뭐 술 마시는 거 아무 일도 아니죠. 네, 네. 뭐 같이 마시고 네, 신부들도 같이 네, 마시고 네. 그러지 않아요? 네. 예. 신부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도 많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 술을 끊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죠. 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자 예수 믿으라 하고 권하면 교회 다니면 술 못 마시게 하잖아요 하면서 피해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왜 한국 교회들은 그렇게 술에 대해 엄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뭐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하는 것이 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사실 없죠. 예. 뭐 술 마신다 그래서 뭐 죄인 취급을 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예. 이제 한국 교회가 술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신앙을 보이기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초기 한국에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선교사들의 가르침에서 예. 큰 영향을 네, 네.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네.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교회는 참 감사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한반도에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들이 네. 미국 선교사들도 많았고 네. 물론 호주 선교사, 영국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특히 이제 이런 많은 선교사들이 매우 건강한 신앙을 전했다는 것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게 180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 네, 네. 복음이 전해지면서 선교사들이 네.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예. 교회들 그 모든 신앙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예.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때도 참 잘 만났고 예. 또 선교사들도 잘 만났고 예.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좋은 그 건강한 신앙의 배경 속에서 예. 신앙을 전수 받았다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선교사들의 경우는 프리탄 즉 청교도 신앙을 배경으로 한 선교사들이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청교도 신앙인들은 술 담배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좀 엄격합니다. 예. 뭐 칼빈도 마찬가지로 예. 그랬고요. 제네바 같은 데에서는 칼빈이 사역하던 데에서는 뭐 술집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좀 너무 갈비는 엄하게 해서 좀 그것이 문제가 됐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술에 대해서 엄격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전해질 당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 그리고 노름, 농한기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땀 정말 여름 내내 땀 흘려서 농사 지는 거 지은 거 가지고 겨울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맨 이제 투전판에 가서 노름을 하고 이런 이제 좀 모습이 있었고 또 이제 축첩, 첩을 두는 뭐 이런 이제 돈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첩을 두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딱 보니까 야 이래다간 나라가 망하겠다. 이거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희망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 당시 우리 조선이 대한민국이 일본의 또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또 이제 국채를 많이 빚을 지게 돼요. 그래서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먼저 국채 보상 운동을 위해서 주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국제 보상 운동에 앞장서고 그래서 고종 황제도 당신도 술 담배를 그래서 끊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국제 보상 운동에 이렇게 협력을 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온 성도들이 일심해서 주처 문제, 노름, 축첩 이런 것들을 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교회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경건한 신앙의 후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러한 영향을 물려받은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술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엄격하게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부터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노름 노. 아니다. 또 축첩 노.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 술을 대하는 문제는 당연히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이해를 해야 하고 또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측면으로의 이해도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술이 있어야 어울리기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위해서도 술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도 하던데요. 이 문제를 많이 얘기들을 하죠. 뭐 심지어 뭐 저도 이렇게 아유 정말 목사님은 참 사람은 좋은데 술을 안 해서 말이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그런 교민도 있어요. 인간 남용기는 좋은데 술을 안 해서 가까이 못하겠다. 잘 어울리지 못하겠다. 뭐 술만 하면은 뭐 진짜 뭐 친구같이 하겠다 이러는데 얼마나 그게 아주 또 우습겠어요. 근데 교제를 위해서라는 것은 분명 사실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라든가 또 기도라든가 찬양 또 단기 선교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하고 또 같이 교회 봉사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충분히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이제 뭐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단기 선교 이런 것만 해야 돼? 그렇지 않고 그 외에도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같은 거 여가 생활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뉴질랜드에 뭐 트레킹 뭐 코스도 많고 이런 데 같이 가면 좋고 여행 같은 거 그렇죠? 뭐 스포츠 운동 같은 거 그렇죠? 술이 아니어도 교회 성도들 간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꼭 술자리로 교제하려고 하는 방법은 정말 세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그리스인들에게 술자리라는 접근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네. 발상 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네. 그러나 좀 극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네. 예. 물론 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네. 의문이 듭니다. 네. 한국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네. 시골에서 목회하시면서 네. 이제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네. 시골의 그 촌로들에게 네. 뭐 막걸리를 대접하기도 하고 예. 또 함께 마시기도 하면서 네. 접촉을 했다고 그렇게 한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예. 예.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아니고 예. 저도 이제 뉴질랜드 목회 중에서 예. 믿지 않는 교인들하고 이렇게 제가 목사니까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것 같이 이렇게 예. 인식이 되는데. 예. 예수 믿지 않는,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예, 예. 교회 아직 못 다니는 분들, 예. 이런 분들하고도 자주 이렇게 어울렸어요. 그러셔야죠. 예. 어울렸는데, 네, 네. 예, 몇 사람은 네. 자꾸 저한테 이렇게 술을 권해요. 예. 네. 우리 교인 중에도 보면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가끔 집에 가면은 나이가 똑같다 보니까 예. 뭐 서로 친구같이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 양반은 완전히 술고래야. 술고래인데 네. 이제 자꾸 그분도 한잔하시면 나 목사님 뭐 그러는데 예. 제가 이제 꼼짝도 안 하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 사람이 여럿이 모였는데 예. 다른 사람한테 예. 여기 이 양반 나 목사 진짜 목사야 그래. 그래서 예. 무슨 소리를 하려나 그랬더니 자기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아, 네. 자꾸 술을 먹는데 한 번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네? 다른 목사들도 한번 테스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예. 이제 제가 그런 권유 테스트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예. 이제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예. 한 번이라도 예. 뭐 한 잔이라도 예. 같이 마셔줬다고 하면은, 예. 뭐 그 순간엔, 아, 뭐 고마워, 고마워, 친구, 뭐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겠지만, 뒤돌아서는, 예. 아니, 목사도 별 수 없구나. 예, 예.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죠. 예, 예. 예. 아무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네.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습니다. 되게 교인들 집에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것을 진열해 놓은 것을 가끔 봅니다. 자신들이 마시려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오면 대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그렇죠. 어느 집에 이제 신방을 가면은 네. 이게 뭐 아주 멋지게 생긴 병에 예. 이게 술이 담겨져 있는 거 볼 수 있고 네. 뭐 인삼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 예. 뭐 이렇게 인삼주 이런 걸 네. 만들어 놓고 그 있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뭐 네. 과일주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네. 예. 뭐 술이라는 것이 꼭 마시려고만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예. 요리할 때 네. 다른 뭐 또 다른 용도로도 네. 이렇게 쓰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이 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 접대용이라 이렇게 집에 보관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예. 예, 그런 분 이제 몇 분 봤어요. 예. 그래서 글쎄요, 이렇게 뭐 술을 안 마시려는 분이라고 하면 분이라면 있어도 예. 아, 술을 안 마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겠어요? 안 마시는 분이라고 하면 예. 저도 언젠가 한번 교회 집사님들하고 권사님하고 어느 때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마치고 이제 나오니까 예. 교회 이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아, 이 집이 어떻게 안수 집사님 집인데 무슨 위스키병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이제 뭐 제가 그냥 깔깔깔 웃으면서 예. 손님 접대용이겠죠. 뭐 예, 예. 설마 뭐 집사님이 마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하고 뭐 깔깔깔 예. 웃고 넘어갔는데 예. 예. 뭐 술 안 마시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습니다. 손님 접대용으로 보관만 해놓는다는 것이 좀 그래요. 안 마시는 사람이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데 예. 술을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있으면, 있으면 네. 그것이 얼마나 또 고역이 되겠어요. 예. 아, 내가 명색교회 집사인데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예. 눈에는 보이고 땡기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스스로 이제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예. 알아야 돼요. 예. 뭐 에이 뭐 홧김에 기분 나빠서 부부 싸움하고 뭐 한 잔 이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예. 이렇게 이제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요소를 예. 집안에 이렇게 둔다라는 것 자체가 예. 뭐 좋지 않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이 술에 대해 분명한 성경적인 입장. 예.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해가 있어서 예.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 남에게 권하는 것도 사실 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자기는 안 마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한다. 예. 자기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서 예. 다른 사람에게 권한다. 예. 이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개네 집에 가면 술이 없다는 것을 아예 인식하게 하고 예. 대신 아 그 집에 가면은 뭔가 다른 것이 있어. 예, 예. 뭐 아무개 예. 집에 가면 누구네 집에 간다. 예. 술 마시는 사람, 아이 그 집엔 술이 없어. 술에 대한 생각을 아예 예. 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대신 아 그 집에 가면 그 집에만 가면 나오는 뭐가 있어. 예, 특별한 뭐 특별한 예. 거. 예, 예.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도록 예. 그 다른 사람에게 이제 뭐. 술이 없으면 네.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와. 이것이 아니라 예. 술이 없어도 우리 집에 올 사람 많아. 예. 다른 이유로 인해서 예, 예. 그런 이제 분위기로 이제 예. 집을 갖고 나가야 되겠죠. 예. 그럼 좋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예. 저희 집에 오는 사람도 예. 나 목사하면은 예. 이건 뭐 목사보다도 먼저 예. 남을 예, 예. 미치는 사람으로 네. 얘기들을 요즘 더 많이 하니까 예. 제 얼굴만 마주쳐도 사람들이 어. 목사님 남을 요즘도 많이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그러면 어유 가면 남을 주십니까? 항상 저를 그렇죠. 보면 남을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제가 왜 이제 이 말씀드리냐면은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 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 집에 오면 술은 없어. 예. 대신 나무를 다른 뭐가 좋은 예. 것이 있어. 예. 이런 것으로 뭐 예.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뭐 빵을 잘 굽는다든가 예. 맛있게 네네 또 뭐 다른 뭐 부침개를 맛있게 예. 뭐 한다든가 묻힌다든가 네. 한다든가 이런 뭐 예. 것이 있으면 예. 또 다른 사람들이 기대치를 다른 데다 이렇게 두고 예. 오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예.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네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예. 예. 자신은 안 마시고 다른 사람들 마시는 것은 그냥 방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예, 오늘 내담자의 그 상담 내용에서도 예. 그냥 당신들끼리 마시라고 하고 예. 그냥 말해야 되는 것인지 예. 아니면 뭘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지 예. 이것이 이제 고민이 된다. 예. 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물론 나는 안 마시니까 당신들 마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예.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서 괜스레 이제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려고 네. 하는 그런 분들이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 혹은 이제 권면하더라도 예. 성경적으로 혹은 신앙인의 덕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아유 술 마시면 꼭 건강이 좋지도 않은데 예. 왜 자꾸 마시세요? 예. 건강 문제로만 이렇게 적당하게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예.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이미 뭐 우리가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명한 이제 자신의 입장 표현도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신앙으로 이제 분명하게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면은 예. 그럼 이제 가르치는 자 입장 예. 또 어떤 또 불필요한 것들을 예. 막아설 수 있는 입장 예. 그런 입장의 교인들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렇지만 이제 또 여기서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참으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무조건 그냥 야단을 치거나 예. 욕을 하거나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상황이 어떠한지도 잘 살펴야 되겠고 예. 또 나이가 더 있으신 분도 그 네. 모임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예. 뭐 또 그분 나이가 더 있으시다면 이제 교회 성도들끼리 만약에 모인 모임이고 예. 또 구역 모임 또 남선도의 이런 모임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신앙이 뭐 더 예. 있으신 분들도 예. 계시겠고요. 예,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셨는데 예. 뭐 그런 분들한테 뭐 말씀하라고 이렇게 그렇죠. 권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아무튼 그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안수 집사님 정도시면은 예. 하실 위치다. 그렇죠. 예.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교회 모임이 아니고 예. 개인적인 그런 모임이라고 하면은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정제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서로 간에 마찰이 없도록 참 지혜로운 예. 것이 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심지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예,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술 마시는 사람들이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예. 아, 예수님도 포도주, 예. 뭐 포도주면 영어 성경을 보면 와인으로 네. 표현돼 있거든요. 네, 네. 어, 예수님도 분명히 와인 드시지 않으셨느냐? 예. 뭐 이렇게 심지어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 예. 않으셨느냐. 예. 그리고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예.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 자, 이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 예. 성경에도 마시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예. 예수님은 술을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어떠세요? 예? 그러면 드셨다면 얼마나 드셨을까? 한 모금. 네, 왜 굳이 만드셨을까? 예. 그때 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을까? 예. 자, 이런 질문들은 예. 우리 기독교인들의 술 문제를 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술을 그 와인을 포도주를 예. 드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들은 예. 그 아주 연한 포도주를 음료로 네. 사용했다는 것을 잘 예.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네. 누구나 네. 그 지역은 물도 아주 귀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 예. 수질이 아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포도주를 예. 일반 음료로 네. 사용을 했습니다. 예. 지금 오늘날 뭐 독일 같은 나라도 독일이 굉장히 뭐 맥주 네, 맥주가 네. 많잖아요. 네. 독일 맥주 유명한데 네. 왜 독일이 맥주가 유명하게 됐냐면 예. 독일이 물이 예. 그 석회 성분이 예. 많이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예, 뭐 개인용 정수기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네. 어떤 분은 그런다고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주를 이제 만들어서 마시던 그런 습성이 있다는데 네. 그거 같이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현대인들이 마시는 술과는 전혀 다르고 예. 또한 이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예. 오늘날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그냥 취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마시는데 전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예. 취하기 위해서 마신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물 대용으로 네. 또 건강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 네.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네. 예수님 시대에 우리들처럼 뭐 뉴질랜드는 예. 물이 얼마나 좋아요. 예. 수도꼭지에 그냥 틀어서 그냥 마시는데 네. 빗물도 깨끗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물이 그렇게 뉴질랜드처럼 흔하고 예. 깨끗하고 하면은 굳이 뭐 그 당시에도 그렇게 포도주를 만들거나 네. 그렇게 항상 마시거나 예.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고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성경시대에도 일반 그 포도주가 아닌 예. 독주도 예. 분명히 있었어요. 예. 이 독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 마시지 말라 예. 이렇게 말씀을 구약 성경에도 했고 예. 신약 성경에도 했고 예.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 더더욱 그렇게 네.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예. 성경은 이렇게 취하지 말라고 한 것도 예.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네. 이런 표현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내담자께서 나이가 60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정도면 어른층에 속하시고 또 안수 집사님이시고 하신데 따끔하게 권면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는지요? 물론 더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다고 하시긴 하셨는데요. 네, 뭐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상황이 어떠냐 하는 거 네. 살펴보는 것 중요하고 네. 혹시 그 모임에 네. 뭐 우리 안수 집사님이시지만 예. 60대 초반이면 이제 충분히 물론 뭐 말씀하실 위치가 되시지만 예. 혹시 당신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분이 계시거나 예. 예. 또한 장로님이나 목회자가 계시다고 하신다면 예. 그분들에게 미룰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이제 안수 집사님 정도시라고 하면 예. 충분히 이제 권면하실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어떻게 지혜롭게 예. 권면하실까 하는 것은 네. 당신 스스로가 잘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명히 교회 이름으로 모인 구역 모임이나 네. 암전도회 등 모임이라면 네.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러나 이제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이거 가지고 누구를 정지하고 하는 수단으로 예.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네. 어떻게든 이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데 힘쓰고 네. 네.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는 네. 또 이러한 또 당신의 대담자로서의 그 네. 위치도 생각하시면서 네. 잘 또 인도해주고 리더에 나가면 네. 더 좋은 아름다운 교회로 네.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상담하신 안수 집사님 충분히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으네요. 네.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